멀어져요. 그럼 잡음새요. 멀어지지 않게 잡았으면 됐을 텐데. 알아, 그걸 알아. 그렇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아.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 잊혀질 수나 있을까요? 행여 나 뒤돌아봤을 때 이 노래 들을게. 몰래 듣지 말아요. 들리지 않는 노래 돼줘 그때. I will have 만든 이 노래 몰래 듣지 마요. 슬픈 지금까지 가끔만 듣기 무서워 어지지만 그래도 시간을 믿어본다. 다들 약이라 하니까 바보 같아도 눈 감아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. 몰래 듣지 말아요. 들리지 않는 노래 노래가 된대도 no, 그제 I know.